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순서로 뇨송 해방가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영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 보급된 흉년가요입니다. 가요는 착취 사회에서 2중 3중의 오갑과 착취를 받으며 목매와 무권리 속에 호도기는 뇨송들의 비참한 생활 조지를 보여주면서 뇨송들이 자신의 사회적 해방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혁명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설 것을 서정적인 감정으로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6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의 1절부터 4절까지는 봉건적 오갑과 착취로 말미암아 청춘의 꽃도 못 피운 채 때이르기 시들어버린 우리 요성들. 이들이 봉건적인 인습에 얽매여 감옥살이와도 같은 골방 안의 생활을 강요당하며 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면서 지주놈의 빚값에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비참한 생활 처지를 울분과 원한에 찬 감정으로 담고 있으며 요성들이 인권과 자유를 구속하는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지향과 계급적 자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요성들이 자주적인 권리를 찾고 참다운 평등과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손에 무장을 들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서야 하며 착취제도 자체를 때려부셔야 한다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약동적이면서도 소정이 풍부한 호소적인 선율로 훌륭하게 형상되고 있습니다. 선율은 3개의 악단을 가진 악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계단 음에서 시작하여 8분 소리표와 4분 소리표의 교차적인 리듬 진행으로 흐르는 선율은 밝고 유순하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게 안겨며 조선 여성들의 소박하고도 강렬한 성격적 특질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우리나라 민족음악의 고유한 오음계 조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간편한 리듬 조직이 매개 악단마다 모방 진행의 수법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사와 선율은 누구나 쉽게 리하고 부를 수 있게 통속성과 평이성이 훌륭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흉년가요 여성 해방가는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활감정을 통속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부르기 호라요 인민들 속에 빨리 보급되었으며 그들을 혁명적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반일투쟁으로 거모추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여성들 우리 동무 다 일어나라 부르죠 진노를 없애버리 다음은 노래 봄빛입니다, 햇빛입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미송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태양과도 같은 밝은 빛으로 우리 민을 품어주고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들의 탐없는 칭송의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였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 아래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꽃피어가고 있는 우리 인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부러움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진실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나라의 주인, 정권의 주인이 되어 국가의 보호 밑에 자주적인 삶을 누리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반공화국 고립학살 책동 속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수령이 위대하고 우리 제도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꿔주신 우리 세상을 언제나 화창한 봄이라고 긍지 높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또한 우리 민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뜨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마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어 우리 인민들의 앞길은 언제나 희양찬란한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가 우울한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친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앞길은 봄빛으로 햇빛으로 영원하다고 긍지 넘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 긍지 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를 길이 전하며 널리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그 사랑은 봄빛입니다. 강산을 꽃피우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